내 모습을 봐, 또 찾아 헤매이는 나 지금 힘들어. 네가 보고 싶어, 네가 날 떠난 그 직후부터. 제발 돌아와, 내 말 안 들려. 어서 나타나, 나 지금은 들려. 나를 잡아줘, 나를 붙잡아줘. 어서 그대를 잊지 못해. 오늘도 그댈 찾아 이 거리를 헤매. 난 아직까지 그대 말을 원해. 다른 사랑을 하지 못해.